지친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빛들래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낙엽지듯 가시는 행복했던 장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니 해가 뜨면 달이 가고 낙엽지니 눈보라지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시밤길 산을 넘고 가시밤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소 행복했던 장미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만남 쉬운 이별은 바람처럼 바람처럼 나를 흔들고 지나가는데 너의 얼굴은 늘 깜빡인다 내가 혼자 굴러가야 할 바퀴라면 어디에서 지친 몸이 쉬어야 할까 누구 앞에서 이 마음의 뜻을 펼칠까 지구리의 나는 It's a man that I adore. 멋있지. 미래일까 착각일까 이 마음은 사랑일까 미련일까 착각일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바람 내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면 좋은 날 자존심 상한 그대 마음에 허허 숨짓네 이 마음은 사랑일까 미련일까 착각일까 이 마음은 사랑일까 미련일까 착각일까 이 마음은 사랑일까 미련일까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신청곡 혹시 있으세요? 단발머리요? 잘 안 들려요. 물망쳐? 물망쳐요?